있어요. 미울 것도 없어요. 두렵지도 않네요. 항상 곁에 있으니 가진 것은 없지만 이 세상에 모든 게 아름답고 예뻐요.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생각나네요. 가진 것은 없지만 이 세상에 모든 게 아름답고 예뻐요. 우린 서로 사랑.